8 UBS. Dr. 김사부.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7초 설레고 10초 설레기.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 연미정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은 오늘 행복한 5분 채우셨나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유 모를 불안감과 피로함에 익숙해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남들보다 많은 걸 해내야 한다.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채찍질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진 않나요? 여기는 피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공유해보는 HBS의 힐링 닥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이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져 버린 바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알아봐요. 21세기의 주된 질병들은 우울증, 피로, 스트레스 등 자기 자신을 착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질병들이래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번아웃 증후군. 오늘은 이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져 버린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알아봐요.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번아웃 증후군은 다른 말로 탈진 증후군 혹은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완전히 타버려서 재만 남은 거죠. 만약 번아웃이 왔다면 그건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았던 나머지 뇌는 지쳐버린 거죠. 그렇게 방전돼버린 몸과 마음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잃어버리게 되어 무기력해지게 되죠. 부정적, 회의적 감정 등으로 인해 업무 거부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요. 또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성비나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즘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구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누군가를 만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저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하고, 또 혼자 술도 먹고,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해요. 홀로 뭔가를 하는 순간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느라 어울림에 쓸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린 거 아닐까요? 저처럼 누구나 번아웃을 겪을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일명 현타가 오게 되죠. 목표치 도달에 실패하고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더욱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번아웃이 오게 되면 이성적 판단,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두께가 작고 얇아져요. 뇌의 모양은 변화되고 다양한 질병들로 이어질 수 있죠.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는 무기력증이, 또 뇌가 피로에 빠지니까 건망증과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번아웃이 온 사람에게 불면증이 4배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하던 일이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해진다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로는 극심한 피로, 두통, 어깨, 허리 통증 등이 있어요.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번아웃의 신호를 엿보다간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인데 사람들은 크면서 노는 법을 잊어버려. 영화 예스맨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수많은 기회로 가득 찬 곳이란 걸 어렸을 때 우린 모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그저 버텨야 하는 곳, 나에게 자꾸만 시련을 안겨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커지곤 해요. 그건 아마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쳤기 때문 아닐까요? 계속해서 세상을 아이처럼 아름답게 볼 수 있기 위해선 번아웃을 잘 극복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번아웃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첫째, 내 탓하기를 멈춰야 해요.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힘을 다해 시도해보지만 잘 되지 않을 때, 그땐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내 자신을 탓하기 쉬워요. 하지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번 휴대폰 배터리가 20%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휴대폰에게 이 바보 같은 스마트폰 하며 욕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저 많이 사용했으니 배터리가 닳았군. 어서 충전시켜줘야겠다라고 하지 휴대폰을 탓하진 않는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땐 보조배터리로 충전을 하면 되지만 사람에게는 보조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방전되면 대체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모든 걸 스탑하고 당장 나만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해요.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일들이 쌓여 있는데 그러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틈틈이 재충전해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억지로라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던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밥을 한 끼 먹는다던가, 그냥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도 좋아요. 어쩌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으로서의 나, 혹은 직장인 누구로서의 나가 아닌 인간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집중해보는 게 중요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여러분, 잠시 걱정은 저 멀리 던져놓고 딱 하루만, 아니 한 시간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써보는 건 어때요? 우리 오늘부터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닌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딱 한 시간씩만 가져보기로 해요. 작가 한병철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자기 착취의 시대이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과거 규율사회에서 우리의 행동을 강제시킨 건 커다란 시스템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건 우리 자신 아닐까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해져 보자고요.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번아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살면서 언제든지 회의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허브스 인스타,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이 힘든 시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첫 번째 영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예린이었고요. 기술의 윤리경과 힐링 닥터 김사부 김민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고민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당신의 일주일이 꼭 안녕하길 바라며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UBS